3.1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대규모 집회 서울 도심에서 열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3.1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광화문과 여의도를 비롯해 대학로에서도 수만 명이 모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교민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하며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번 집회는 탄핵 찬반 진영이 대규모로 맞붙은 형태를 보였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오후 2시 30분 기준 탄핵 찬반 양측 총 12만 명이 모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참가 인원이 점점 증가했다. 탄핵 반대 측에서는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집회를 주도하며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외쳤고 탄핵 찬성 측은 안국동과 경복궁역 일대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탄핵 반대 집회가 힘을 받은 이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된 이유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먼저, 탄핵 절차와 사유에 대한 반발이 컸다. 12.3 비상계엄령을 헌법상 합법적인 권한 행사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내란 시도로 간주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윤 대통령 지지층과 보수 세력은 이번 탄핵이 정치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조직했다. 종북 종중 중국 세력에 대한 경계심도 작용했다.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하는 일부 단체와 인사들이 북한과 중국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수 단체들이 결집해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도 집회가 힘을 얻은 요인 중 하나다. 윤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지만 헌재가 야당 편향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탄핵을 내란 시도로 간주할 경우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결집하여 국민들의 목소리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세력이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조기 대선을 유도한다는 우려도 있으며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과 정치적 무관심층 일부도 탄핵 반대 움직임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는 국민의 의지로 뽑힌 대통령을 기획적으로 몰아내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는 의미로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뜻을 계략적으로 배반하는 행위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한 반발감도 한몫했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 검찰 개혁, 탈원전 정책, 북한 유화 정책, 조국 사태 등 심지어 국가안보 위기를 초래하는 정책으로 인해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많았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탄핵이 인용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다시 복원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작용했다. 광화문에서의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 서울 광화문에서는 전광훈 목사의 대국본 등 개신교 단체들은 탄핵 반대를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유를 지키는 행위로 보고 전국적인 조직력을 동원했다. 집회 측은 사전 예상 참석 인원을 5만 명으로 예상했으나 경찰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최대 6만 5천 명이 모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한문에서 광화문역 2번 출구 교보빌딩 앞까지 약 800m의 도로 전차로 세종대로 일부 제외를 점거하고 탄핵 반대를 외쳤다. 광화문 대국본 집회에서는 석동현 변호사가 연설에 나서 윤 대통령이 건강하게 잘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탄핵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유튜버들도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집회 참여 국민들 중 대다수는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3.1절을 맞아 서울까지 왔다며 불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체계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고자 참석했다고 밝혔다. 집회 인파가 몰리면서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시청역에서 덕수궁까지 구간과 시청역에서 숭례문까지 구간, 덕수궁에서 시청역까지 구간에서 교통이 정체되었으며 이에 대비해 서울교통공사는 광화문역 지하철 배차를 증편했다. 여의도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에서는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렸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최대 5만 5천 명이 참석했으며 경찰은 여의대로 서울교 방면 8개 차로를 통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6명이 여의도 세이브코리아 집회 연단에 올라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며 자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물러나면 공산 전체주의와 포퓰리즘이 나라를 장악할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연설이 있었으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참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5시 40분부터 국회의사당 앞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경찰은 원래 국회 행진을 불허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주말이라 국회 일정이 없다는 이유로 행진을 허용했다. 조선일보 측 인터뷰에 의하면 충남 서산군에서 온 이모 53씨는 가족 5명과 함께 집회에 참석해 1919년 유관순 열사가 16세의 나이에 거리로 나섰듯이 국민이 하나 되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온 직장인 이모 28씨는 3.1절이 일제로부터 주권을 되찾은 날인 만큼 북한과 중국 등 반국가 세력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로 및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는 전국 33개 대학연합체 자유수호대학연대가 주도하는 탄핵반대 시국선언 집회가 열렸다. 경찰 추산 약 2,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보수 성향의 유튜버와 집회 참석자들도 함께했다. 한양대 20학번 김준희 자유수호대학연대 대표는 각 대학의 탄핵반대 시위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퍼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20여 명의 노인들이 310 특명단이란 이름의 제복을 입고 대학생들을 경호하는 모습도 보였다. 일부 참가자는 대통령을 왜 잡아가느냐며 경찰과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성균관대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참석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계엄이 왜 국헌문란이냐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참가자들은 중국 공산당 몰아내자는 피켓을 들고 우리는 공산당이 싫다. 우리는 민주당이 싫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국외대에서는 오후 3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탄핵 반대를 외쳤고 일부 유튜버들이 빨갱이는 지옥으로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서울시립대에서는 정오부터 찬반 양측이 맞섰고 탄핵 반대 측은 CCP 중국 공산당 아웃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국선언문에서는 부정선거 카르텔과 삼권 분립 훼손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 탄핵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해외 교민들의 탄핵 반대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는 해외에서도 이어졌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시애틀, 토론토 등 미주와 캐나다 지역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이어졌다. 교민들은 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와 국제적 위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쳤다. 뉴욕에서는 뉴욕 자유민주주의 이수호 연합회가 주관하여 매주 토요일 플러싱 레너드 스퀘어 가든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워싱턴 DC에서는 3월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기도회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휴스턴,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애국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정치권도 탄핵 찬반 세대결. 이번 집회에는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여하며 탄핵 찬반 입장을 명확히 했다. 탄핵 반대 집회에는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추경호 등 국민의힘 소속 37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국가의 주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중국의 내정 간섭, 부정선거 개입, 공안 개입 및 선관위 조작 의혹 등 최근 제기된 문제들이 탄핵 시도와 맞물려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탄핵 반대 집회는 대통령 보호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독립성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결집으로 의미가 커졌다. 반면 민주당과 야사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오후 3시 30분 안국동에서 내란 종식 민주원정 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논의가 헌법을 위반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탄핵반대 집회 측 사람들은 내란은 줄탄핵 29번을 행하고 국가안보 분야 포함 주요 부분에서 예산을 영원으로 잡으며 국정마비를 일으키고 간첩법도 만들지 못하게 했던 민주당이 내란을 일으킨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절차도 어겨가며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민주당이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애초에 이 탄핵 심판 과정 자체가 무효다. 자신들의 죄목을 경쟁자에게 가져다 붙이는 수법에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양측의 집회가 헌법재판소 반경 1km 이내에서 동시에 열리면서 충돌이 우려되었고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찬반 갈등 극명한 가운데 탄핵 반대 측이 몇 배 우세.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곳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도 동시에 열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과거에도 주요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 사례는 많았지만 이번 탄핵 국면에서 특히 반대 세력으로 결집하는 이유는 탄핵이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이슈이며 헌법재판소 심판을 앞두고 양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사태에 놓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대학가에서조차 탄핵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양상을 보인다. 성균관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여러 대학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과 집회가 열리면 반대편에서는 탄핵 촉구 집회도 함께 열려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서울 도심, 광화문, 여의도, 대학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찬반 집회가 동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배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즉, 이번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체제 수호를 둘러싼 본질적인 대결로 인식되면서 찬반 양측이 극렬하게 대립하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탄핵 반대 측이 규모와 결집력에서 탄핵 찬성 측을 몇 배 이상 압도하는 상황이다.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2만 명 이상이 참석한 반면, 탄핵 찬성 집회는 최대 1만 명에서 2만 명 수준에 그쳤다. 정치권에서도 탄핵 반대 측이 더욱 결집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집회에 참여하며 탄핵을 강하게 반대하는 반면,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과 야사당은 내부 분열과 탄핵 사유의 정당성 논란으로 지지층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있다. 중도층에서도 탄핵이 정치적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탄핵 반대쪽으로 기울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 탄핵 국면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주권을 둘러싼 본질적인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인한 결과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국민들의 탄핵 반대 세력의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3.1절의 정신을 이어가는 주권 수호 집회. 3.1절은 1919년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들이 독립을 외치며 전국적인 항일운동을 펼친 날이다. 하지만 올해 3.1절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독립을 놓고 정치적 갈등이 극심하게 분출된 날이 되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3.1절의 정신을 되새기며 중국을 비롯한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경계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공안과의 협력 논란, 선거 개입 의혹, 북한과의 연계 등 불안 요소들이 드러나면서 탄핵 반대 세력은 이를 저지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독립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단순한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외세의 간섭 없이 스스로의 길을 결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바라보았다. 이번 탄핵 반대 집회는 기존의 정치 이슈에 일부 세력이 동원된 시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한 대국민적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참가자들에게 더욱 의미가 컸다. 과거 3.1 운동을 이승만 대통령이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끌어냈듯이 2025년 3.1절 집회가 광화문, 여의도, 대학로뿐만 아니라 해외 교민들까지 결집시키며 국민 주권을 확고히 지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